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성명을 지지해서 최근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